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성전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거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너희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이른 아침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이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하늘나라 탐험이라는 주제로 또 일주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마지막이 되었네요. 이제 천국 좀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좀 생기셨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휴거를 받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인위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 수도 없고 그 시와 그 때는 오직 아버지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가지 않고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첫째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원리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하늘의 원리를 맛보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맛보면 아 이것이 천국의 원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곳은 하늘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드디어 그런데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장사하던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이해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전은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늘나라의 모형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서를 보면 히스기야가 왕에 등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히스기야 전 아하스 왕, 악한 왕들이 있었을 때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버리고 그 안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사드리지도 예배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이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를 저진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명령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성소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할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전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은 없습니다. 건물로서, 건축물로서 성전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건물 안에 머무시는 분이시 아니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성전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신약 성경을 통해 성전의 의미가 완성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하셨어요? 성전이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씀은 뭘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자신의 몸, 성전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고로 나는 성전인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래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이 지체론을 설명하면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놀랍죠? 예를 들어서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했다, 뭐 교회가 팔렸다 이런 표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안 됩니다. 예배당, 교회 건물이 처분된 것이지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 세 가지 나눴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나, 우리, 교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한 성전을 무엇으로 너희가 만들었다? 강도의 속을. 개역개정 성경의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여러분, 강도의 굴혈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절벽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있어요. 이 절벽에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 뚫려 있는데 멀리서 보면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굴입니다. 굴. 강도들이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어디에 숨냐면 그런 굴에 숨는 거예요. 절벽을 막 올라가는 거죠. 암벽 등반에서 그 굴에 숨으면 그 굴에 가서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들에게는 안전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내가 어떤 악이 있든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 지내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비슷하죠 우리랑.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교회 다니면 내 이름이 교회에 등록돼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타냈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집 앞에 와서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느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악을 다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렸다, 제사 드렸다 이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악을 저지르면서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은 뭘로 만든 것이다? 강도의 구혈로 만든 것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이다. 이때여서 말하면 예수님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나 자신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장사하던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아야 돼요. 장사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사람들이 팔았던 품목이 뭐였냐면 재물에 쓰일 짐승, 땔감으로 쓰일 나무, 새, 포도주, 소금, 기름 이런 것들을 팔았어요. 근데 이들이 팔았던 그 소위 장터는 어디였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제 이 성전은 지금 헤롯 성전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일단 헤롯 성전의 구조는 가장 먼저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끝에 지성소가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원래 제물은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자기 집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거를. 그런데 순례자들이 멀리서 제물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돼요? 오다가 뭐 다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기 어렵게 되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대신 파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대신 사라고. 그런데 처음 취지는 이거였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의도적으로 가까운 데서 가져온 이 순례자의 제물을 소위 불합격시킨 거예요. 얘 좀 눈이 이상한데 안 되겠어. 이거 흠 있는 재물이야. 여기 이방인 뜰에 가면 아주 흠 없는 건강한 양이 있으니까 그걸 사. 자, 이게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인간이 인간인지라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멀쩡한 재물을 불합격시키고 흠 있는 재물을 판 거예요. 비싸게. 이게 관례가 돼서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집에서 정석권 예물을 준비해 오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가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파는 재물은 무조건 오케이 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셨을까? 돈 바꿔주는 사람들, 원래 성전세를 내게 되었는데 이 성전세는 유대의 화폐인 세겔로 내야 됩니다. 그때 당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기 때문에 반드시 환전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환전할 때 환전상들이 앉아서 돈을 바꿔주는데 여러분 누가 거기서 환전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까요? 제사장들이겠죠. 앞에 말씀드렸던 상인들도 거기서 누가 장사하도록 허락했을까요? 제사장이죠. 그럼 거기서 생기는 막대한 이득을 제사장들이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제사장 권력들은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부자가 됐겠습니까? 이 종교 사업으로 부자가 된 거죠. 종교 사업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권력하고 밀착되어서 권력에 아부하면서 그 힘을 유지하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재산을 축적했던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우리 모습과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제도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났는데 뭐 교회에서 수많은 엄청난 돈들을 전용하고 또 횡령하고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런 일들이 지금만 일어난 게 아니라 중세시대 때도 일어났었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났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전에서 다 정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편의성이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편의성이라는 명분으로. 여러분, 주보에 보면 헌금할 수 있는 계좌가 있는 거 아시죠? 그거는 편리하게 그냥 그 계좌 이체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외 출장에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헌금하도록 길을 열어드린 것이지, 아 내가 막 게을러가지고 미리 준비 못해와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아 오늘 결제해야지 헌금 딱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CGN TV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게 하목사님이 CGN TV 처음 만들 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선교방송입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게으른 성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CGN TV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누리며 하늘나라를 누리며 예배드려야 되는데 집에 소파에 앉아서 CGN TV를 보는 모습. 불편하면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주차가 힘들면 짜증내고 뭐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그 태도가 너무나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죠. 처음엔 순례자들이 어색했을 거예요. 그런데 편한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 편하네. 제사장들이 오케이 했으니까 나는 잘못 없어. 책임을 전가하고 삶은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이제 제사 드렸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하늘나라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성전에서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오염시키는 일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가 나야 됩니다. 화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라고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이 너무 좋죠. 정기적인 수입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여기서 살아야죠. 이 권력과 이 힘을 누려야죠. 천국에 왜 갑니까? 거기 가면 이 심판받아가지고 제자들은 완전한 큰 부자로 살겠지만 자기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 텐데. 여러분, 성전인 여러분들을 잘 관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의성이라는 명분으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더러운 것들이 우리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그런 잘못된 생각,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라는 데 잘못된 생각.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결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예수께 나오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예수께 찬양하는 모습, 화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너희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젖먹이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서 벌어진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나라의 표적, 하늘나라의 이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 이 땅의 과학과 이 땅의 의료 기술로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건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젖먹이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이 말씀을 비유하신 것을 볼 때 어떻게 젖먹이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젖먹이 키워보셨죠? 이제 젖먹는데 입을 벌려서 호산나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늘나라에 가면 어린 갓난애기들도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병든 자가 있을까요? 병든 자가 없습니다. 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늘나라의 모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늘나라의 법칙과 하늘나라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바로 18절부터 나오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에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다. 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 베다니에 가셨다가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길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한 그루 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밖에는 없는 것을 보시고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저도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계속 묵상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서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 무화과 나무와 기도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 보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너희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 여기서 세상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자, 세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두 번 수확 혹은 세 번 정도 수확할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수확할 철이 아니었다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열매가 있기를 찾았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늘의 원리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입니다. 하늘의 원리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사시사철 열매가 가득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계절의 원리, 세상의 원리, 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자, 무슨 말씀인지 계속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삽니다. 정치제도, 교단,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원리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정치제도, 무엇이든 완벽한 정치제도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도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지금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든 제도들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반대로 하늘의 원리와 법칙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물질 세계와 자연 법칙과 과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셨어요. 다른 말로 하늘나라의 원리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 중에 어떤 이적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물 위를 걷는 사건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없죠. 인간은 자연 법칙, 과학,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모든 원리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원리와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열매가 없을 것이다 말하자마자 그 나무가 말라버렸던 거죠. 왜 멀쩡한 나무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라버리시냐,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셨는지는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길게 설명드렸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한마디로 말라버릴 수 있는 분이시고, 무리를 걸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없고 우리의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냐면 세 번 기도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밥 먹기 전후로 두 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새끼를 먹으면 여섯 번에다가 하루에 세 번이니까 총 몇 번입니까? 네, 아, 제가 아홉 번인가요? 네, 아홉 번. 하루에 아홉 번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시작하셨어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기 전에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는 지금 기도한다 하면서 거룩한 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또 중언부언하는 사람들, 내가 말을 많이 해야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냐면 제 아내가 그랬거든요.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 토요일이라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안 된다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지금 열심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기도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안 지키면 우리가 벌 받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습관적인 기도. 하나님 믿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비유하냐면 습관적으로 아무 능력 없이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비유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길게 해요. 옛날에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처음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대표 기도를 시작하시면 10분 이상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 관용어구가 있어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꾸벅꾸벅 조는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 형식만 남고 습관적인 기도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전혀 없는 채 외형만 있는 그들은 곧 무화과 같다? 무화과 나무 같다. 어떤 나무?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죠.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새벽 기도에 그래도 나와 일주일에 여섯 번씩이나. 너 새벽 기도해? 나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통성으로 막 다 들리도록 멋지게 기도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숨모이면서 기도화 시키면 막 유창하게 막 5분 10분 기도해. 그런데 기도하는 대상을 믿지도 않아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나무는 무성한 것 같아서 가까이 가서 보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외식하고 말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정작 가서 먹을 열매가 없다. 사람들에게 나눠줄 열매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행하려는 내 육체적 본능이에요. 매너리즘이에요. 여러분 이것과 맨날 싸우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의심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믿고 뭐 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의심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의심합니까? 이 의심은 세상의 원리와 법칙의 지배를 받는 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면서도 내 안에 동시에 의심이 자라나고 있는 거죠. 왜? 이 세상의 원리에 지배받는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돈에 지배받고 자연에 지배받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불가능함이 없는 그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함께 모여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하늘나라를 맛보게 될 줄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미 기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의심을 다 제거하고 습관적인 기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여러분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하늘나라 탐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왜 고생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땅의 원리를 지배받는 우리가 하늘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읽을 때 하늘나라에 더 많은 곳을 가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이제 큐티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늘의 원리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죽으면 된다고. 죽으면 된다고.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이 다시 오실 메시아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들이 포로기가 돼서 쫓겨나고 고통 나오고 힘들 때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조금 살만하니까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고대하지 않았어요. 전혀 고대하지 않은 채 누가 오신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기다리지 않은 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목동들과 동방박사와 유대인들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똑같은 일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일이. 왜냐하면 이 예언서의 예언이 선포되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600년이 걸렸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신 이후에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원리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신앙을 갖는 것을 그냥 액세서리처럼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그런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하늘나라 탐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이고요.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재림하신다면 하늘에서 그분을 볼 거예요. 우리도 들림받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가사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 시간 이 찬양 부를 때 한번 다 같이 일어서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영광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하늘로 가고 싶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타락했고, 성전을 쓰레기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그 즐거움과 하늘에서의 그 감동과 은혜를 사모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속해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 한 절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여,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인 줄 알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열매를 보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주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창피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종말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임을 기억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성전을 더럽힌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쓰레기를 갖다 놓고 주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 보실 때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서 외식적으로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고 내 직분을 자랑하고 내 신앙을 자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없이 기도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제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리며 정결한 성전으로 깨끗한 성전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제가 축도로 마치지 않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의심 없이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결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